태양절의 즈음에서 김수혜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카나다 조선인연합회 대표단, 박경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